안녕하십니까. 월드투데이 아나운서 백정원입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이 13년 만에 이란 핵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지난달 오스트리아 빈에서 시작된 막판 협상은 시한을 세 차례나 넘기며 타결을 이뤄냈는데요. 이번 합의에 따라 이란은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고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해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의회의 승인이라는 난제가 기다리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국들을 달래는 일도 남아있는데요. 미의회는 이란 핵협상 결과에 대해 60일간의 검토기간을 거쳐 승인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후속 조치와 향후 국제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월드투데이 7월 14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KBS 1라디오 월드투데이 먼저 국제뉴스 브리핑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한을 세 차례나 넘긴 끝에 이란 핵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네. 전해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각으로 14일 오늘인데요. 이란과 주요 6개국 협상 대표들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 핵협상이 타결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지난 2002년에 이란의 반정부 단체가 그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존재한다고 폭로하면서 이란 핵 위기가 시작이 됐었고요. 이번에 이제 결국 외교적인 협상으로 이 문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합의는 2013년 8월에 중도 성향의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란과 이제 주요 6개국이 새로 협상을 시작을 하면서 1년 11개월 만에 타결이 된 건데요. 이란 핵 협상은 2013년 11월에 이란의 핵 활동 일부를 제한하는 대신에 제재를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공동행동 계획에 양측이 합의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후 양측은 올해 4월 2일에 포괄적인 잠정 합의안을 타결하고 6월 30일까지 구체적인 쟁점을 최종 합의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6월 27일부터 빈에서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만 세 차례나 시한을 넘기면서 오늘까지 18일째 협상을 벌였고 결국 오늘 타결이 됐습니다. 네. 아, 이번 이란 핵협상의 최대 쟁점 짚어보죠. 네, 이란 핵활동과 관련된 시설 그리고 사찰 문제인데요. 네. 이란 쪽에서는 민간 목적의 평화로운 핵활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서방 국가들은 이란의 핵활동이 무기 제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계속 우려를 한 겁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번 합의를 통해서 군사시설이 포함해서 의심되는 시설을 모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일방적이 아니라 이란과 주요 6개국이 함께 구상한 중재기구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는 확실히 해명되지 않았던 2003년 이전의 이란의 핵활동을 포함해서 이란의 핵시설과 인력에 대해서 사찰을 결과를 5개월 뒤인 12월 15일쯤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신형 원심분리기를 중심으로 한 이란의 핵기술 연구개발은 나탄즈 시설로 한정하고요. 이란이 공개하지 않았던 포르도의 농축시설에서는 농축, 연구, 핵물질 저장은 금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란은 합의한 이행 직후부터 10년간 나탄즈 에서 신형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연구는 계속할 수 있긴 합니다만 우라늄 농축은 할 수가 없고요. 다단계 방식이 아니라 최소 두 단계까지의 기계적인 실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이란에 가해졌던 제재도 해제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란의 핵활동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 금융 제재는 앞에 말씀드렸던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결과가 나온 다음에 내년 초쯤에 해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핵활동 제한과 관련한 핵협상은 이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65일 안에 제재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고요. 유엔의 무기금수 조치는 5년간,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간 일단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란 언론들은 무기금수 조치 일부가 조건부로 해제가 됐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란과 주요 6개국은 최소 2년마다 한 차례 만나서 타결한 이행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타결안은 이달 안으로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해서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핵협상 타결에 대해서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 평가했고요. 그리고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윈윈 해법으로 희망의 장을 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번 협상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시했고요. 프랑스의 로랑 파비우스 외무장관 역시 그러나 최소 10년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서 협상안이 충분히 경과하다면서 그러나 이란이 제재 해제로 번 돈은 어디에 쓰는지 앞으로 잘 감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에 핵협상을 반대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 세계에 대한 역사적인 실수라면서 이란의 핵무장을 막을 수 있었던 모든 분야에서 타협이 이뤄졌다면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미국 보스턴시의 경찰국장 아들이 폭탄 테러를 모의하다가 미 연방 수사국에 체포되는 일이 네, 발생했네요. 그렇습니다. 로버트 치콜로 보스턴 경찰국장의 아들인 알렉산더가 지난 4일날 테러 관련 무기와 장비를 운반하다가 수사당국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네. 체포되기 직전에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테러 당시 이 폭탄으로 사용된 것과 비슷한 모양의 압력솥을 한 그 대형 마트에서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알렉산더는 수사당국에 당초 다른 주로 넘어가서 술집과 경찰서 등을 테러하려고 했지만 생각을 바꿔서 대학교 구내식당 등을 공격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 폭탄이 터지는 장면을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하려고 했다. 이렇게까지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작년 9월에는 국외로 넘어가서 IS에 가담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알렉산더는 경찰국장인 아버지가 FBI에 아들이 IS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제보하면서 이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돼서 아들을 체포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네. 긴축 재정을 펴고 있는 영국 정부가 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이죠. IS 퇴치를 위해 군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복지 예산과 군비 감축 등 긴축 재정을 펴고 있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정부가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 IS 퇴치를 위해서 군비를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캐머런 총리는 최근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국방 부문의 예산과 전력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검토를 거쳐서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테러 그리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캐머런 총리는 국방과 안보 분야 책임자에게 IS와 같은 극단주의 세력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요. 여기에는 무인기, 정찰기, 테러 담당 전력 등 군비 증강 문제가 포함된다고 캐머런 총리가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영국 정부가 러시아의 군비 확장 등에 맞서서 나토의 영향력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영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서 나토 분담금도 늘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영국은 국내 총생산 GDP의 2% 수준에서 나토 군비 지원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번 방침에 따라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가로 부담금을 더 낸다고 하네요. 영국 소식 하나만 더요. 네. 영국 정부가 남녀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 기업들의 남성과 여성의 임금을 공개하도록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정부가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 기업들에게 남녀 성별 임금을 공개하라. 이렇게 이제 의무적으로 하라.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캐머런 총리는 직원 250명 이상의 기업은 매년 강제적으로 남녀 임금 차이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여성에게 투표권과 직업이 없었던 시절이 과거 일이 됐듯이 지금 11살, 4살인 내 딸들이 일을 시작할 무렵이 되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은 것도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과거 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녀 임금 격차 공개법은 영국이 당연히 고취하는 관행에 변화의 압력을 줌으로써 여성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캐머런 총리가 덧붙였습니다. 그럼 임금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요? 네. 그게 생각보다 높아요. 네. 영국 정도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여성은 여전히 남성보다 19.1%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 정도 적게 받는데요. 이 같은 남녀 간의 임금 격차는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여섯 번째로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 국가 중에서도 평균보다도 더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0년에 노동당 정부 말기에 임금 격차 공개법이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만 보수당 연립정부가 법 시행을 위한 제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서 사실 지금까지 실제로 남녀 임금 격차를 공개한 기업은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국제뉴스 브리핑 조윤주 외신캐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속의 세계, 세계 속의 뉴스. 전문가와 함께 국제 뉴스를 심층 분석합니다. KBS 1라디오 월드 투데이. 일본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 법안의 중요한 표결을 이르면 이번 주에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거센 만큼 정치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가 무리하게 집단 자위권 법안을 처리하려는 배경이 무엇인지 한신대 일본학과 하종훈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네. 현재 일본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일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TV 뉴스에서 전부 다 톱뉴스로 내일 위원회 표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강행표 가결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와 둘러싼 여러 가지 긴장감 있는 모습들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리하게 법 개정을 강행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그럼? 지금 현재 아베 정권으로서는 애초에 그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내걸었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 판단이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집단 자유권이라고 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꿔서 그와 관련된 안보 법제 10개를 묶어서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난 4월 달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에게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아베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정치 대국화의 중요한 행보이기 때문에 다소 그 절차상의 무리가 있더라도 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베 내각 지지율이 떨어지고 일본 내에서도 이번 법 개정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네. 왜 반대하는 건가요, 그럼? 예, 그 최근만 하더라도 그 오늘 도쿄 가쿠게 대학이라고 하는 데서 대학 교수 75명이 반대 선언을 했다고 하고요. 네.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이름이 높은 미야자키 하야오도 TV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대를 했고요. 여러 가지 반대를 하는데 가장 커다란 내용은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렇게 안보 법제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게 현실화되게 되면 결국 일본의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갈 것이다. 즉 일본 사람들한테 전쟁의 위협이 현실화된다라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법 개정을 무리하게 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서의 추진 방식이 굉장히 비민주적이라고 되는 측면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법안이 지금 10개가 있는데 굉장히 내용이 복잡합니다. 사실은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국민들 여론상으로도 약 3분의 2 정도의 분들이 충분히 정부 쪽의 설명을 납득하기 힘들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따라서 법안 자체에 대한 반대도 있습니다만 절차상의 문제도 지금 현재 일본 국민들의 반대를 사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일본 헌법학자 10명 가운데 9명이 집단자유권 행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위헌으로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 있나요? 아무래도 법이 통과가 되면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헌법재판소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법적으로 재판소에서 위헌 신청이 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위헌 심의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자체가 제정이 되고 난 뒤에 법적 문제로 되는 것은 굉장히 이후의 일이 될 것 같고 또한 그 문제를 통해서 현재와 같은 안보법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그 전에 어떤 식으로든 보다 더 내용을 고치든지 아니면 충분히 심의를 하든지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표결을 붙인다고 해도 통과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요,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중의원에서 자민당과 그다음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3분의 2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현재 중의원에서 내일 그 위원회에서 표결을 붙이고 그다음에 모레에는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9월 달까지 현재 회기가 남아있는데 일본의 독특한 그 제도긴 합니다만 참의원에서 심의가 부족하면 60일 이후에 중의원에서 3분의 2 의결해서 중의원에서 단독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현재의 의석 분포상으로서 자민당의 의사대로 무조건 통과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가능성은 오히려 높기 때문에 일본 여러 가지 국민들의 위기감이 높아지는 것이죠. 네. 일본 자위대 활동 폭은 어느 정도이고 또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요? 예, 원래 일본의 자위대는 현재 일본의 평화헌법 구조에 의해서 일본 국내에 쳐들어오는 외적에 대한 방위, 즉 전수방위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990년에 걸프전 이후에 유엔을 무대로 한 이른바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는 것이 넓어졌고요. 최근까지 활동하고 있는 곳은 남수단 지난번 2013년에 한국군에게 탄약을 제공해서 문제가 되었던 그때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국 해군도 가 있는 소말리아의 해적 퇴치 작업도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을 무대로 한 평화유지군, 그다음에 이른바 그 동남아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지진이라든지 그다음에 태풍 피해 이런 데 대한 재해 구조에도 자위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법 개정을 하게 되면은 동북아 지역 내 안보 지형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주변국들의 반발은 어떻게 예상되나요? 예, 그렇죠. 지금 현재의 안보 법제 10개의 법이 노리고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북한과 특히 중국의 문제입니다. 2010년부터 그 센카쿠 제도를 둘러싸고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커지게 되고, 그다음 중국이 현재 남중국해의 남사군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 주변 토지를 매립을 하면서 그 군사 기지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특히 미국이 반발하고 있고, 그런 미국의 의향을 받아서 사실은 일본이 동북아에서의 미군의 역할을 대신하겠다. 이게 이제 안보 법제의 주요 내용입니다만, 당연히 이 주된 적은 당연히 중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아마 굉장한 반발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법 개정 조항에는 한반도 진입 시 한국 동의를 전제 조건으로 삼도록 하는 조문이 없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아시다시피 남북 분단이기 때문에 북한이 최근에 여러 가지 군사적 도발 문제도 있었을 때 그 문제가 미군이 출동을 하게 되고, 미군의 후방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전쟁에 개입한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자위대 활동 범위가 제한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안보법제가 통과가 되고 집단적 자위권이 성립이 되게 되면 미군의 동맹군으로 일본군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일본 정부는 명문화된 답변은 내놓지 않고 있고, 다만 한국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문제가 더 될 수 있는 것은 작년 7월에 일본의 아베 정권에서 각기 결정을 할 때 얘기했던 부분이 아직까지 사실 해결이 안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아베 수상이 뭐라고 그랬냐면 일본의 동의 없이 주일미군이 한반도에 출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일본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양해를 해왔었는데, 집단적 자위권이 되게 되면 미군과 동등한 동맹국이 되었을 때 일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한반도 지형에서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 전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해진 것이죠. 우리 정부 측 입장에서는 이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이후에 자위대가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줄이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역시 우리 정부도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 정부는 그러면 자위대가 한반도에 발을 디디게 될 때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을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 의사는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번 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답변 또한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면에서 사실 한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는 그 이면에 있는 미국 정부의 의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큰 변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정부의 선택의 폭도 굉장히 좁고 주체적으로 노력해볼 여지도 좁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대응이 필요한데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 한일 관계 개선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네. 집단 자위권 문제, 한일 양국이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마무리 말씀해 주실까요? 네. 한반도에 자위대가 발을 디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감정상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안보법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예의주시해서 관찰하고 추후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났을 때 한국 국민 감정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의 타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오늘 사실 이런 해결상이 타결이 됐는데, 안보법제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남북 분단 문제하고도 무관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북관계 경색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 한일관계 특히 이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서 한국의 입지를 위축시킨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면서 전체적으로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네. 한신대 일본어과 하중문 교수였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계, 세계인 이야기. 첫 남미 출신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파라과이를 끝으로 8일간의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쳤습니다. 교황은 이 기간 동안 약자들에 대한 자비와 민주주의, 인권보호 등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교황은 아버지를 뜻하는 헬라어, 파파스에서 유래됐는데요. 원래는 존경과 사랑의 뜻을 가진 교직자를 부르던 명칭이었습니다. 3세기에서 5세기에는 대부분 주교를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됐지만 때로는 일반 평사제들에게도 적용됐는데요. 하지만 9세기부터 로마 가톨릭은 주교에게만 붙이는 칭호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동방 정교회에서는 아직도 총 대주교를 비롯한 모든 정교회 사제에게 사용해서 교회 수장으로서의 의미가 퇴색해졌다고 하는군요. 그러다가 1869년 1차 바티칸공 의회에서 교황의 교회 수위권을 규정한 이후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수장을 칭하는 말로 정착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총 266대 교황이 재위했고 현재 교황은 제266대 교황 프란치스코인데요. 교황은 두 개의 지위를 가집니다. 하나는 바티칸 시국의 원수직이고 또 하나는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수장직이죠. 초기 교황들은 신앙을 전파하고 다양한 교리적 논쟁을 해결하는 데 주력했다면 중세에 들어서는 세속 문제에도 개입해서 각종 분쟁의 중재자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세기에 들면서 본래의 세속적 권력이 약해지고 예언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교도권과 사제직을 수행하는 신품권, 신국의 왕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통치권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황은 독신을 지키기 때문에 세습할 수 없고요. 종신제인 교황이 선종하거나 서거하면 시스티나 성당의 축기경들이 모여 새 교황을 뽑는다고 하는군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계, 세계인 이야기. 오늘은 교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외통신원 연결해서 각국의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연결하죠. 베이징의 이재민 통신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베이징입니다. 네, 먼저 태풍 찬홈으로 인한 피해 소식부터 들어보죠. 네. 동부 지역이 피해가 컸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까지 약 200여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동부 지역이다라고 하면요. 우리나라의 이제 서해안과 마주보고 있는, 인천과 마주보고 있는 그런 지역이 주로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원저우, 쪼우산, 타이저우라는 그런 지역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지역의 지명이 조금 낯설긴 하시겠습니다만은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경제 수준이 조금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저지대가 있는데 이곳의 저지대가 물에 잠기면서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확한 인명 피해는 아직 보고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제 강풍과 함께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저장성, 우리가 흔히 절강성이라고 얘기하는 곳인데 저장성을 중심으로 해서 논밭 침수도 잇따랐고요. 그 밖에도 파손된 가옥도 천여 채에 이르렀습니다. 경제 손실이 우리 돈으로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찬홈 때문에 상하이에서도 한때 주민들이 긴급 대피를 하고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되는 그런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현재는 일단 그 비바람이 멈춘 상태였는데요. 당초에 찬홈을 초강력 태풍으로 예상했지만 위력이 그나마 점점 약해지면서 강력 태풍으로 한 단계 낮춰지고 다시 태풍급, 이제 사그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풍 찬홈이 중국뿐만 아니고도 필리핀과 일본 타이완을 지나면서 29명의 사상자를 낸 바가 있었습니다. 네. 중국 선박 공격에 베트남 어선이 침몰하면서 남중국해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현지에선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가까운 나라가 친하게 지내는 게 좀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죠. 최근 들어서 중국 근처에는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 때문에 좀 상당히 불편한 그런 관계로 많이 지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중국해, 중국의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중국해라고 부르는데요. 중국과 주변국의 조업의 조업 다툼, 그러니까 어업을 놔두고 벌어지는 그 다툼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트남 언론 쪽에서 특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9일 밤에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중국에서 이제 시사군도 서사군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인근에서 조업 중인 베트남 어선이 중국 선박 두 척의 공격을 받아서 침몰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선박들이 베트남 어선에 조업 해역을 떠나라고 요구하면서 들이받았다라고 베트남 측에서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중국 측에서는 이것이 정당한 방위였다라고 하고 충분한 경고 방송이 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필리핀 어민들도 남중국해의 황옌다오라 중국에서 부릅니다. 스카보로 섬 인근에서 중국의 조업방해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이를 막아달라고 유엔 총회에 청원서를 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때 중국, 베트남, 필리핀 가까운 지역이지만 상당히 사이가 괜찮았던 그런 지역이었고 사실상 베트남은 오랫동안 그 중국 같은 공산권에 있다라고 해서 더 어떤 그 우호 관계가 깊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남중국해의 이러한 영유권을 둘러싸고 특히나 이곳에 어떤 자원이 있다든지 혹은 많은 그 화물을 실은 선박들이 지나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그런 의미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권까지 걸리고 특히나 어떤 그 서방 국가의 이쪽에 대한 관심까지 늘어나면서 어떤 분쟁의 조짐이 좀 높아지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중국 증시가 폭락했었어요. 뭐 네. 금요일쯤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었는데 지금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상승세를 좀 큰 폭으로 보였습니다. 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오늘 기준으로 1.16% 내린 정도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4천선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네. 중국 증시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4천선, 3천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안 하다실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맘때만 하더라도 2천선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쭉쭉 올라서 6월 달에 5천을 넘어섰습니다. 두 배 반이나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버블이다라고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그렇죠. 실제로 뚝 떨어져서 3천대까지 내려앉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일단은 중국 정부에서 워낙에 강력하게 좀 부양책을 내놓아서 이래서 1인 1계좌로 하던 것은 1인 20계좌로까지 만들 수 있게 해주었고요. 그 밖에도 예를 들어서 일부 그 지방 정부의 경우에는 대주주 어떤 그 또 큰손 기업들에게 팔았던 매도했던 매각했던 그런 어떤 그 주식을 다시 사들이라고 적어도 10%는 사들여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모아놓고 또 주문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등세라서 투매 현상까지 가는 것은 조금 멈춰진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베이징이었습니다. 네, 중국 베이징의 이재민 통신원이었습니다. 3분간의 세계여행 그리스 산토리니로 넘어가는 겨울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쿠샤사시를 들렸다. 오후쯤 도착해 숙소에 짐을 풀고 여행사의 배편을 확인하러 갔지만 겨울에는 산토리니까지 넘어가는 배가 없다고 한다.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저녁을 먹기 위해 PC마켓에 갔다. 여름 휴가철에는 약 10만 명이 몰려드는 관광지였지만 비수기인 12월의 쿠샤사시는 한적했다. 부산의 밀락 회타운이 연상되는 PC마켓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 도미구이와 오징어튀김, 그리고 터키의 맥주, 에페스를 시켰다. 한국에서는 비싼 음식들이었지만 이곳에서는 만원에서 만오천원 정도로 만찬을 즐길 수 있다. 배를 채우고 시간이 남아 골목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 건물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다. 가까이 가서 건물에 붙은 간판을 보니 쿠샤다시 아트 갤러리라는 글이 보였다. 건물 안에는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중 젊은 청년으로 보이는 친구에게 눈 인사를 날리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다. 작은 무대에는 한 여인이 터키 말로 신앙송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내게 손짓한 친구에게 상황을 물어보니 이 모임은 쿠샤다시 지역의 자치 행사 같은 것이었고 아주머니는 신앙송이 아닌 행사의 시장을 알리는 말을 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윽고 다른 아저씨가 무대로 올라 노래 한 곡을 뽑으셨다. 터키 성인 가요쯤으로 생각됐는데 이슬람 노래와 비슷한 느낌을 풍겼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떤 파워블로거나 여행가들도 하지 못할 경험을 해봤다는 뿌듯함을 느끼며 숙소로 돌아왔다. 다음 날은 버스를 타고 에게해 연안의 보드룸으로 향했다. 그리스에 산토리니가 있다면 터키에는 보드룸이 있다. 에게해 연안의 터키 블루색과 하얀색의 가옥들은 어느 앵글을 잡더라도 풍경화 같다고 느껴졌다. 보드룸 선 꼭대기에서 잠시 바람을 쐬다가 내려갔는데 가는 도중에 중년의 신사에게 인사를 나눴더니 어느 나라에서 왔냐? 대학생이냐? 전공은 뭐냐? 라며 대화가 이어졌다. 자신을 요트 엔지니어라고 소개한 아저씨는 기계공학이 전공인 나와 자연스레 서로에 대한 질문이 계속됐고 야외 테라스가 있는 카페에 앉아 대화를 이어나갔다. 이 신사는 알고 보니 보드룸의 지주였고 동네 사람들 모두가 그를 알고 있었다. 그는 동네 막내 곳곳에 나를 소개한 뒤 관광 가이드를 자처했고 결국 점심까지 챙겨준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줬다. 메르하바, 터키어로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다. 여행하는 동안 이 인사 한마디로 많은 터키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메르하바에서 이어진 인연들로 나만의 터키 여행이 계속되었고 여행은 우연의 연속이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빡빡한 일정을 세우기보다는 이렇게 약간의 여유로운 시간 계획을 잡고 조금 천천히 걷는 여행을 한다면 이런 행운을 만나지 않을까 싶다. 지금까지 밝은 햇살 지중해에서 건너온 김무영이었습니다. 3분간의 세계여행에서는 나만의 특별한 여행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 원하는 분들 월드투데이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자세한 참여 방법 확인해 주세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터키 여행기 3편 보내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통해서 문화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세계 음식 문화기행 김유준 푸드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러워요, 반갑습니다. 부러워요. 맛있는 것만 많이 드시러 다니시고. 아니 근데 저도 방송국에서 생활 오래 하다가 네. 그게 이제 기본이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20년 해야 조금 보이더라고요. 한 그래요? 20년 해야. 좀 늦었군요. 네, 조금. 자, 오늘 어떤 요리예요? 어제가 초복이어갖고요. 네. 오늘은 전 세계의 대표적인 보양식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네. TV를 통해서 또 뭐 좋은 정보들 많이 얻으셨을 텐데 숨겨진 이야기들 하나씩 좀 이렇게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삼계탕, 중국에는 불도장이죠. 그렇죠. 예, 이게 상어지느러미 요리인가요? 상어지느러미는 들어가는 재료 중에 한 가지인 거고요. 일단 불도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 유래를 보면은 네네. 불도장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돌을 닦던 스님들이 이 향에 못 이겨서 담을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불도장을 조리하는 곳에서 이렇게 이렇게 향을 맡아보면 그리 강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자극적이거나 이렇게 양볼에 침이 고일 정도의 그런 뭐 매력적인 포인트들은 없는데 워낙 고급스러운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죠. 저도 딱 한번 먹어봤거든요. 워낙 고가라서.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맛있지. 않죠? 예. 아이, 또 이거. 아니, 근데 아주. 각 취향 차라서 말하기가 살짝 조심스럽지만. 아니요. 그렇게 그냥, 맛있진 않았어요, 네. 솔직히. 아니, 사실. 가격 대비. TV에서 나오는 뭐 평론가들도 그렇고. 네. 맛을 강요할 수는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 성능. 가격 대비 성능 비로서 봤을 네. 때는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아시다시피 원래 들어갔던 재료들을 다 쓰지는 못해요. 상어지느러미나 뭐 전복이라든지 해삼 정도는 국내에서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활용을 하지만 실제로 뭐 사슴의 힘줄이라든지 네. 표범의 뭐 발이라든지 와, 진짜. 뭐 이런 어떤 정말 고급스러운 재료들을 골탕 먹이려고 만드는 재료 같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탕을 해요. 네. 어골개도 넣고 거북이도 넣고 해가지고 중탕을 하는데 이 중탕하는 시간하고 온도하고 습기 정도가 굉장히 요리의 맛을 좌우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통 요새 뭐 호텔 레스토랑 같은 데서 끓여 쪄내는 걸 보면 한 6시간 정도 중탕을 합니다. 오븐 안에서. 아, 그렇군요. 예, 6시간. 중탕을 해야 직화로 이렇게 끓이다 보면 아시다시피 뜨거운 불에 의해서 밑부분은 사실 타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중탕을 가운데 이렇게 몰아놓은 상태에서 가열을 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열이 골고루 그렇죠. 배기 때문에 대류 현상 때문에 재료들이 다 흐물거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각 집마다 소스가 있어요. 네. 불도장을 찍어 먹는 소스 혹은 이렇게 곁들여 먹는 소스가 있어서 그 소스에 따라서 맛이 가미가 되는 겁니다. 일본은 장어를 보양식으로 먹는다고요? 네. 우리 복날이 있는 것처럼 일본은 장어 먹는 날이 있어요. 아. 그래서 7월 하순에 보면은 도요노 우시노히라고 하는 그 날이 있거든요. 네. 이날은 이제 장어를 먹는다는 뜻인데 장어는 사실 아시다시피 가장 많은 종류를 먹는 건 한국이에요. 그렇죠. 우리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우리는 뭐 소위 꼼장어라고 하는 먹장어도 네. 있죠. 하모라고 하는 갯장어도 먹죠. 네. 뱀장어 먹죠. 바닷장어 먹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장어를 먹는 편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극명하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어요? 바닷장어하고 민물장어. 아, 두 가지로 아, 네, 나뉘는데 간편하네요. 예, 예. 그 보양식으로 먹는 장어는 바닷장어는 아니고 민물장어. 그럴 것 같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이름이 독특해요. 보통 운하기라고 하고 덮밥이라고 해서 겹쳐서 운하동, 운하기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전국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데 이날 먹는 것만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름을 갖게 돼요. 히츠마부시라고 합니다. 히츠마부시. 이게 네, 히츠마부시. 고급스러운 이름이에요? 히츠마부시는 이 안에는 운하기라는 뜻이 전혀 들어있진 않은데 히츠라고 하는 게 나고야에서 나오는 아주 고급스러운 나무예요. 그래서 히츠마부시는 보통 일반적인 대접에다 주는 게 아니고 아주 고급스럽게 만든 오칠이 되어 있는 나무 용기, 목기에다가 밥을 넣고요. 그 위에다가 구운 장어를 이렇게 덮어줍니다. 아. 재밌는 건 뭐 장어 덮밥이야 그냥 젓가락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히츠마부시는 먹는 법이 따로 있어요. 어떻게 해요? 둥그스름하게 생긴 용기를 나무 주걱을 가지고 4등분을 해요. 네. 케이크를 자르듯이 4등분을 해갖고 첫 번째 덩어리는 앞접시에 꺼내놓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맛을 즐기는 거예요. 장어의 맛과 소스가 배어들어 있는 밥의 맛을 즐깁니다. 매끄럽죠? 치즈케이크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고소합니다. 달달하기도 하고. 이게 그냥 달달하면은 굉장히 거북스러울 텐데 네. 간장이 가지고 있는 짭조름하고 어우러지다 보니까 두 가지가 아주 궁극의 맛을 좀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조화로움이. 네. 그래서 첫 덩어리는 4분의 1 덩어리는 그냥 드시면 되고 두 번째 덩어리가 문제예요. 두 번째 덩어리는 같이 내주는 쪽파를 막 썰고요. 시소라 그래갖고 차조기 그렇죠, 잎이 있어요. 그건 깻잎 같은 그런. 처럼 생겼어요. 예예예. 예, 예. 향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호불호가 네. 완전히 나뉘는데 이걸 이렇게 그 아주 작게 다져놓은 게 있으면 나머지 4분의 1 덩어리를 가져와서 앞에다 놓고 그 두 가지 재료를 섞은 다음에 비빔밥처럼 섞어요. 으깨서 비비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고추냉이를 넣습니다. 어울릴 것 같아요. 장어 고추냉이. 예. 장어가 느끼하잖아요 좀. 그렇죠. 어울릴 것 같아요. 음식 확실히 좋아하신다는 게 제가 확 티가 나는 네. 게 기름진 음식에 고추냉이하고 같이 곁들여 먹으면 굉장히 뭐라 그러죠? 아까 말씀하셨던 막 이렇게 혀를 코팅하는 듯한 그런 느끼함을 네. 이 친구가 지그시 눌러줘요. 그렇죠. 그래서 방정을 못 떨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래서 풍미는 좀. 풍미 살려줍니다. 잘, 네, 그렇죠. 살려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비벼 먹는 게 있고요. 이제 세 번째 덩어리로 갑니다. 4분의 3덩이째. 먹고 싶어. 네. 4분의 3덩이째는 꺼냈는데 앞에 네. 보였던 두 가지 접시와는 또 다른 용기가 나와요. 오목하게 패인 볼인데 네. 이 안에 덩어리를 넣고 밥과 이제 덮밥을 넣고 그 상태에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다시 국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마를 우려넣거나 네. 혹은 뭐 가다랑어포를 우려넣은 육수를 넣기도 하고요. 보통 각 집마다 좀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한데 녹차를 주는 집도 있어요. 아주 진한 가루 녹차를 타주는 집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것도 그래서 진한 걸로? 예, 따뜻하게 데워놓은 차를 가지고 육수가 됐던 차가 됐던 이걸 그 그릇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오차스케는 아니고요? 오차스케예요. 오차스케처럼 만드는 거고 차를 넣어서 끓이면은 오차스케가 많은데 예. 제가 처음에 오차츠케라고 설명을 못 드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다시를 넣는 집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냥 국물밥을 만들어주는 집이 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유 야 생선을 그것도 막 달달한 걸 어떻게 국물에다 비벼먹느라고 하는데 미쳐요. 한번 드시고 나면 밥알들이 이렇게 한올 한올 이렇게 그 녹찬물에 코팅이 된 느낌도 좋고요. 예. 뜨끈하게 구워진 상태에서 그것도 밥하고 어우러졌던 장어가 다시 국물 안에서 그 표현되는 느낌은 아까 제가 크림치즈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요번 거는 전자레인지에다가 넣어서 녹인 크림치즈 같아요. 그러니까 푹 녹습니다. 굳이 깨물 필요도 없고 입천장으로 쓱 올리면은 뭐 천장에서 이렇게 비벼질 정도. 네. 나머지 이제 4분의 1이 남았어요. 예, 마지막 덩이. 이게 고민이에요. 예. 어떻게 먹을 것 같으세요? 이거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하. 세 가지 1, 2, 3번 중에 네. 드시고 난 그 제일 맛있게 드셨던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정말 먹어보고 싶은데요. 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판 사골국이 있네요. 포토페라고요? 네. 포토페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 페라고 하는 걸 잘 보시면 네. 베트남 국수집에 가면 포라고 하는 예, 표현을 쓰죠. 이게 그렇죠, 여기서부터 그렇죠. 출발을 해요. 아, 그렇죠. 그 식민지였으니까. 예, 예. 그 포는 베트남어는 아니고요. 월남어는 아니고 프랑스어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퍼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국물이 필요하죠. 네. 근데 그 국물을 뭘로 만들까요? 고깃국물. 그렇죠. 고깃국물이에요. 그렇죠. 그 고깃국물에는 뭐 소고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돼지고기 국물을 쓰기도 하고 닭육수를 쓰기도 네. 하고 해산물을 쓰는데 이거는 퍼의 얘기고 포트페라고 하는 프랑스의 음식을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은 프랑스 스타일 곰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랑스 스타일 곰국.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뼈도 네. 들어가고요. 네. 사골도 들어가고 꼬리도 들어가고 보통의 그 도가니라고 그래갖고 그 그렇죠. 무릎뼈 예, 예, 예. 같은 그 전부 다 재료가 들어가서 채소를 넣는데 채소 같은 경우는 단맛이 나는 녀석들을 조금 넣어요. 뭐 양배추라든지 뭐 당근, 감자 이런 녀석들을 넣었고 아주 오랜 시간 푹 끓여내면은 국물 맛이 우리가 먹는 것보다 조금 더 가벼운데 사실 우리는 뼈만 굽기 때문에 채소를 넣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 젤라틴 성분도 많이 들어있는 끈적끈적한 연골 성분까지 우러나오다 보니까 이게 잘 제대로 끓여내는 집들은 먹고 나서 그 다음날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젤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포트페이의 최고의 매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파상이라든지 뭐 발자크 선생들의 소설에도 등장할 정도로 국민 음식입니다. 그래서 아마 프랑스 음식 중에 가장 오랜 조리 시간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성이 많이 들어가죠. 아, 그렇군요. 아랍에서는 막로바를 먹는다고 하는데 네. 이 나라 더운 나라라서 궁금해요. 어떤 건지. 보통 이제 아랍 음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향신료죠. 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중동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야, 이 향이 뭐냐. 그래 그래요. 비행기 탈 때 좀 곤란할 때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저 네. 한참 전에도 이각경 아나운서하고 그 얘기했었거든요. 비행기 탔던 얘기를 한번 둘이 하면서 한참 웃었는데 공항에 내리면은 가관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공항에 딱 내려서 김치 냄새 나는 거랑 똑같아요. 그 향신료 냄새가 확 퍼져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거의 향신료 중에서도 황제라고 불리는 게 바로 샤프란이거든요. 샤프란하고 개나리꽃 등 노란색 꽃들을 말려서 아주 곱게 빻아요. 그리고 나머지 뭐 커리 재료처럼 쓰이는 향신료들이 많죠. 큐민도 있고 뭐 커리앤더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계피도 있고 이 녀석들을 다 갈아 넣은 다음에 약간 요구르트 같은 걸로 이렇게 돼지게 좀 반죽을 합니다. 그래갖고 양고기에다 발라가지고 끓여내는데 바트타게 끓이는 데도 있고요. 예. 탄두리 치킨 만들어내듯이 화덕에서 직접 구워내는 스타일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아예 펫, 속이 깊은 펫에다 놓고 네. 국물을 자박자박하게 우려내서 조림처럼 스튜처럼 먹는 법도 있습니다. 아랍 음식까지 알아봤어요. 네. 아쉬운데요. 오늘 세계 각 나라의 보양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유준 푸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바네사 윌리엄스의 Colors of the Wind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백정원이었습니다.